한평 초포리 돌무지 널무덤 출토 유물. 한평 초포리 출토. 초기 철기 시대. 이 청동기들은 초기 철기 시대의 돌무지 널무덤에서 출토됐다. 이전 시기에 유행했던 고인돌이 지배자의 무덤이면서 동시에 집단의 기념물과 같은 성격을 띠었다면, 돌무지 널무덤은 매장될 한 사람을 위해 깊은 묘광을 파고 최고 수준의 청동기를 다량 넣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지배자가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한평 초포리 돌무지 널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은 청동기가 대부분으로 한국식 동검, 칼자루 끝장식, 청동 투겁창, 청동 꺽창, 중국식 동검 등의 무기류와 잔무늬 거울, 청동 방울 등의 의기류, 그리고 청동 도끼와 청동 끌, 조각도 등의 공구류가 있다. 이 밖에 천하석재 고분 옥과 숫돌 등도 출토됐다. 널 바닥에서는 한국식 동검 두 자루와 잔무늬 거울 3점, 그리고 귀걸이로 사용된 고분 옥이, 널과 무덤 구덩이 벽 사이에 채워진 깬돌 틈에는 방울들이 발견됐다. 출토 상태를 통해 고분 옥은 귀걸이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무로 만든 한국식 동검의 칼집 형태도 확인됐다. 중국식 동검은 한반도에서 모방해 만든 방제품으로 당시 중국 중원지역과의 문화 접촉을 알려주는 자료다.